결국 잊어라 사랑이 별거더냐 허허 웃고 말아라 어차피 이별이야 울지 마라 울긴 왜 우니 가는 사람 멀쩡한데 기어코 가는 저 인간 쿨하게 보내줘야 되지 안전맨 다 모터리 술잔 속에 아픔도 미련까지 타서 마시고 크크 우는 주먹 우리 벗어버려라 실패한 사랑의 옷 껄껄 웃고 말아라 이제는 남이잖아 울지 마라 울긴 왜 우니 돌아선 발 가벼운데 어차피 가는 저 인간 쿨하게 보내줘야지 안전된 다모터리 술잔 속에 슬픔도 추억까지 타서 마시고 크크 우는 주먹 우리 아픔도 미련까지 타서 마시고 크크 우는 주먹 우리